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말이라는 여인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살라 죽여야 되는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관점인 그 구속사적 스토리,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유다가 그렇게 고백했죠. 나보다 옳은 사람, 유다보다 의인이고 유다보다 착하고 유다보다 나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유다에게서 언약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언약을 이어가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과 상관이 있고 이 구속과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녀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족보에 1장 3절에서 그 이름을 떡하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부도덕한 사람이지만 그 이름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언약으로요. 복음으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몇명 나옵니까? 4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오고요. 1장 5절에 보면 또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명 누가 나오죠? 16절 맨 뒤에 마리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 누구다?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더했어요. 그들에게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모두 다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와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간통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죠.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창기였잖아요. 그또 하나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상처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죄예요. 이게 부도덕이었다고요. 또 하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동정녀였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다 이러한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기준이죠? 언약이라는 관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 모두는 부도덕한 여인들이었지만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 가운데서는 부도덕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인의 신분이고 도저히 상종치 말아야 될 그런 신분 가운데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흘러보내는 자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이 성경 가운데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착함이나 선함의 기준이 아니고요, 언약적 관점, 즉 하나님의 뜻인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에 부합하는 자가 바로 선하고 착하고 옳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부도덕한 전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로 성경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오늘 아까 우리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처럼 르우벤과 요셉과 유다, 창세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난해한 그러한 장자권의 개념을 제가 설명하려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말의 의로움, 다말의 선함, 다말의 착함이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 오아사 초창기 때. 그때 제가 먹었던 마음이 뭐냐면 이 부분을 한번 좀 총체적으로 좀 훑어봐야겠다. 그런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제 새벽부터 이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이게 써내려져 가더라고요.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착함, 성경이 말하는 선함,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와 요셉과 르우벤은 다음 시간에 제가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착함, 좋은 선함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근데 이 좋다라는 말이, 좋은 열매란 말이, 좋다란 말이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다, 선하다, 착하다,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침례요한이 지금 하는 말인데요. 좋은 열매, 침례요한이 말한 좋은 열매는 뭐죠? 이것은 사회 규범적인 그런 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그 좋은 열매에 대해서는 그가 3장 8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같은 열매인데 어떤 열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그러한 좋은 열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는요, 회개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함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사회규범과 도덕률에 의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구원, 즉 메시아와 상관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언약 가운데서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 좋다, 의로움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회개치 않고 구원받지 않고서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좋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좋은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가 세종대왕이라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나오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목사님 말이 그렇다 그러면 그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복음의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께. 예수에 대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내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없어서 예수 안 믿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잘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다고요. 믿음 없는 자로 불려 나온 거죠. 그래서 아내를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그래서 그가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방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누가 믿음으로 그를 끌어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다 모두 다 하나님이 그를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서 믿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것도 어떤 말이죠? 이것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직접 끌고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 구원이, 그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죠. 그래서 완성이 된 다음에는 무엇이 태어나는 것입니까? 구원 안에서 그 의로운 존재들이 완전히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들이 잉태돼서 이 땅 가운데서 그 교회들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전도자로 세워져서 그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3천 명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비록 그런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사도 베드로가 전도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1차적인 사도,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참여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어이할 거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복음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잠자는 자들 중에 깨어나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절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좋은 열매라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계속 말씀해 오시던 그 수많은 무별로 존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수로 존재하는 그 제라와 같은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과 관련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칼로스, 그 신약에서 말하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칼로스, 좋다, 선하다, 착하다, 옳은 옳다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보니까 착하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하는 착한, 이 착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이게 좋다, 선하다, 또 옳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 이것은 세상의 착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그 도덕적인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더 의로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회 규범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의로워야 돼. 맞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정의로워야 돼요. 도덕적으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자, 이런 질문을 던져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집 앞을 쓸어보십시오. 그리고 옆집도 쓸고요. 또 앞집도 쓸고요. 동네를 깨끗하게 해보세요. 그렇게 1년만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그 옆집, 앞집, 뒷집,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은 정말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야. 이렇게 영광을 돌리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왜 그들이 우리의 그러한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까요? 절대 돌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죄인인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칭찬하다, 찬양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영광이겠습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부르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함께 찬양 불렀잖아요. 30분 동안 뜨겁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가 없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돌려드리면 그게 찬양일까요?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찬양일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은 절대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찾아볼게요. 시편 96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잖아요. 많이 그렇게 부르죠. 근데 여기 말하는 새 노래, 그 새 노래가 어떤 뜻일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다시란 말인데 이것은 새것, 신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새것이고 무엇이 신선한 것일까요? 그 새 노래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무엇을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그 뒤에 나와 있죠. 그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 그게 새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그 구원을 전파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그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독사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98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98편 1절에 보면 그가 뭘 행했다? 기이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이한 일이 뭡니까? 그 마지막에 나와 있죠. 무엇을 했다고요? 구원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베푸는 그 기이한 일,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기이한 일이 정말 놀랍고 내게는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도다. 그게 그 말이라고요. 내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새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 5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근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새롭다란 말이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롭다란 말이 네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네오스라는 말은 시간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요. 그래서 노래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가운데에서 새롭게 지은 노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네오스라는 단어로 새 노래를 부르면요. 아, 이들이 부른 노래는 새로 지은 최신곡을 불렀구나. 그래서 나중에 좀 지나면 다시 헌곡이 되고 또 다시 새 곡을 불러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 노래할 때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요. 질적인 면에서의 새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노래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노래를 부르는 자가 전혀 다른 존재,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불렀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정확하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정확히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는 그 선회로가 바로 이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시편 40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은 다윗이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경험 가운데 감격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노래로 자기가 노래를 부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3절 중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는 보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노래는 듣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노래하는 모습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뒤엔 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새 노래는요. 단순히 새 노래를 부른 새로운 노래,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히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에 차서 그가 그 두려움과 그가 그 절망과 그가 그 모든 안 되는 상황에 그 막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을 그가 새 노래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윗의 확신에 찬, 그 구원의 확신에 찬 그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윗의 구원받은 그 모습이 하나님과 통행하면서 하나님과 그 모습,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일통하면서 그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죠. 질적으로 다른 새 노래, 구원받은 자의 확신에 찬 노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확신에 차서 노래 부르고 있기에 오직 하나님은 그 새 노래만을 듣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도덕률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하다는 거죠. 십자가, 그게 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언약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다 착한 것이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데,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세상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서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되심을 증거하는 자로 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게 되면 이 땅에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구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 구별됨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는 그 모습으로 딱 서 있으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구별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심판받을 자와 그 구원 얻을 자가 구별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능동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끌어오신 그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 끌어오신 그 유다를 올려보내서 다윗을 올려왔던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서 내게 그것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능동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자, 좋은 일을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처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절대 착한 일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건요, 사회적인 규범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의를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것은 당연한 거죠. 인간이 도리이고 규범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착함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때 아름다운이란 말이 헬라어로 칼로스예요. 이게 좋다, 선하다, 착하다는 말이고요. 또 좋은, 이 말은 아가토스예요. 근데 이 말도 똑같아요. 이게 좋다, 선하다, 착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당연한 거죠. 왜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살펴봤던 것이 구원받는 자가 그 구원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그 안에 계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구원을 이루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기에 그의 행위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못된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 구원 밖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들이 여기 올라와서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구원이 없고 언약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요?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세상에 선행을 많이 했지만 절대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못된 나무고 못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 그러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3절 한번 보세요.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서 좋다란 말이 헬라어로 칼로스라고요. 좋은, 선한, 착한 의미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말씀이 있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그 구원의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절대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씨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 좋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칼로스라고요. 이 씨 뿌리는 비유죠. 여러분 앞에 보면요. 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좋은 땅, 좋다 칼로스라는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또 돌밭에 이 씨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햇볕에 타서 죽는 것입니다. 그 씨가. 또 하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이 씨가 가시가 자라는 것을 그 씨가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8절에 우리가 읽었던 좋은 땅, 이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걸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오십시오. 13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돌밭친 사람이 있고요. 그들 가운데 정말 나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뒤에 보면. 길가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고 얘기한 거죠. 왜요? 그들이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과는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장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금 여러분 들으면 기쁘잖아요. 기쁘지 않나요? 좋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흥분하지만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 거죠? 금방 넘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 사람들도 언약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받은 모양만 있는 것이지 그 속사람, 그 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막혀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 와서 기도는 하지만 세상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왜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 이 좋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칼로스라고요. 이게 좋다, 옳다, 선하다 그 의미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만 그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언약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성령이 말미암는 성령에 의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3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또 다른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번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은 좋은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좋다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칼로스라고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인 사람들, 그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좋다라는 말이 칼로스라고요. 좋은 씨를 뿌린 자가 누구라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좋은 씨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라고요. 그 좋은 씨가. 그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하고 선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좋다라는 것이 바로 칼로스라고요.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도덕적으로 착하고 정직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소금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천주교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천주교라고요. 이게 바로 불교라고요.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라고요.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것, 그게 바로 잘못된 이단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라 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바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칼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과 상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에서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증거되고 확증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완성되는 모습이 나의 구원받은 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언약의 예언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그 맛을 드러내는 소금을 간직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너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 너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그 기쁨, 그 구원 그 언약, 그것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그 구원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눈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도 이 선함, 좋음이란 말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던 것과 겹치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있는 그 내용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하다. 이게 칼로스라고요. 좋다. 옳다, 선하다, 착하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입니까? 뒤에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좋은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착한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또 말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4절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게 좋다, 선하다, 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볼 때 여러분 이 좋음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얘기하죠. 여섯째 날까지 심히 좋았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을까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만드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언약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다시 재림해서 이 땅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로 이 땅을 이끌어갈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 달, 별, 그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좋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이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죠? 그 영화 보셨죠?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저도 그거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집사람하고 그때 데이트할 때인가요? 그때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인상이 깊은 장면이 하나 있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죽으실 때 하늘에서 눈물방울이 크게 맺힙니다. 그 눈물방울이 쭉 맺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담으면서 그 땅에 떨어지면서 쾅 하고 퍼지는 모습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메시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정말 낙담하시고 정말 좌절하셨을 거야. 정말 울음을 울으셨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읽어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슬퍼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웃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그게 선이라고요. 그게 옳은 거라고요. 그게 착한 거라고요. 그게 기쁜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드디어 이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그래, 드디어 이 구원이 착한 행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박장대소를 취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함, 착함, 좋음의 표현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언약을 이루는 모든 일들이 착하고 선하고 옳고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말의 그 모습, 이 여인 다말이 시아버지와 간통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이어지는 그 모습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행위가 착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유다는 그 언약의 라인을 막으려고 했고 그것을 끊으려고 했고 다말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언약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신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서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던 강도의 모습을 기억하죠. 그 강도가 그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았는데 한 번도 선할 수 있는, 착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조차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가 어떻게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는 평생을 강도질하고 살인짓하고 온갖 나쁜 짓만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무슨 착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착한 거라고요. 그 말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강도는 그 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순간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착함이 그 사람에게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순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착하고 의롭고 구원을 이룬 사람이 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착하다란 말은 여기서는 달라요. 아가토스란 말입니다. 칼로스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가토스를 쓰든 칼로스를 쓰든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착하다,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이 착하다는 것입니까? 5절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죠? 복음을 위한 일. 이게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것이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복음의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게 완성될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과 언약과 그 십자가, 그 복음, 그 구속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과연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가시 떨기 나무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때는 즐거워하다가 잠시 즐거워하다 세상에 나가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나요? 세상에 반, 교회 반 들어와서 반발자식 하면서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성경은 얘기해요. 그거 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의롭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선한 일이 선한 밭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복음 증거의 열매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선한 사람이란 거죠. 착한 사람이란 거죠. 혹시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해서 모르거나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직 모른다. 내가 그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 그 착함에 대해서 모른다. 선한 것에 대해서 모른다. 여러분,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그 선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착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말처럼 선하고 착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